청춘거리 체육촌에 건설된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 주운 공식이 7일에 진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사랑과 은정 속에 발전해온 공장이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는 나라의 체육기자재 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도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쳐 주체조선의 존엄과 용의를 만방에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연설자는 강조했습니다.